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제 인생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셔서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.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.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.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마다 제 인생의 교차로에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, 그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또 저의 인생의 모토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기도 한데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꿈꾸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그 꿈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아울러 우리 이 위임식을 집례해 주신 우리 허순 노회장 목사님 감사드리고요. 또 설교와 권면 또 축사를 담당해 주신 우리 증경 노회장 목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노회, 또 시찰의 목사님들, 또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 목사님들, 선교사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전해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, 마음에 새기고 늘 잊지 않도록 구절만 남지 않고 내용도 기억하도록 영상으로 잘 담아뒀습니다. 또늘 기억하도록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되고 충성되게 목회를 하시면서 체득하신 값진 지혜들을 또 후배인 목사에게 새 걸음을 내딛는 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먼저 홀로 육녀 일남 칠남매를 키우시면서 오랜 세월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. 재수할 때 제가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깊은 울림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. 연로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늘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자가 되신 우리 장인 장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늘 기도로 함께해 주는 여러 가족들. 멀리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함께 축하해줘서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제 옆에서 배신하지 않을 그렇게 믿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우리 모든 또 동역자들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무엇보다 저보다 사실 이 예식을 더 누구보다 기다리고 또 기도해신 우리 고향제일교회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45년 전에 고 전요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이 자리가 웅덩이 자리였다 그럽니다. 그 웅덩이를 묻어서 여기에 이 터전에 예배당을 지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신 김혜분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전도하시고 또 아픈 성도들에게 수지침 고치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면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 그 누구보다 큰 리액션으로 아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날이 있기를 기다리신 그 전사님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김정태 목사님, 오늘 또 축도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먼길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축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목사님 찾아뵀을 때 마음껏 목회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.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와 그 힘을 아끼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던 그 고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해 오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축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. 2011년 10월 22일입니다. 지금부터 딱 7년 전에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3대 위임 목사를 세우며 위임식을 갖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목사 위임 목사직을 받습니다. 짧지 않은 기간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교회를 지키신 여러 성도들 또 그 눈물, 그 기도, 또 교회를 향한 여러 지도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더 값지고 더 귀하다 그렇게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그 기치 아래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자 그렇게 함께 뜻을 모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난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또 저도 그것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. 그러니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. 혹 지난 과거에 아픔이 있으시걸랑 벗어버리기 바랍니다.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. 그러면 반드시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